시력은 괜찮고 혈압도 비정상 이렇게 뛰는 내 정상일 리 없나 이렇게 뛰다가 저 세상 가겠지 지금 뛰는 게 난지 나인지 심장인지 팍팍팍팍팍팍 막 나를 앞서가네 너 때문에 내 맘 심장이 숨이 숨이 숨이 숨이 Breathe in, breathe in, and out, and in, and out, and out. Breathe in.